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명신학교 교가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남산의 푸른 소나무.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전진가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일어나라 동포야. 행복하게 살 수 있으랴. 우리 대에 못 이룬다면 흘리어 싸워서도 우리 나라 복권을 반드시 찾자.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